HUBS. (목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4월 10일 동심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 며칠간 지속된 따뜻하다 못해 더운 날씨에 온도의 변화를 한몸에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비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챙기지 않아서 집에는 맨날 우산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살 때에는 아깝지 않은 돈이 우산만 사려고 하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오늘 내일만 제외하면 이번 주도 역시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험 공부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해와의 낙산공원인데요. 해와역 2번 출구에서 492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에는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올라가면 멋진 서울의 야경이 반겨주어 그걸 본 순간 스트레스가 한 번에 사라지는 기분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낙산공원의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갯불이라는 곳입니다. 카페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한번 듣고도 기억에 남죠? 여러분 모두 시험 공부하다 힘들면 해와로 산책 한번 가보세요. 스키니 브라운 애쉬 아일랜드의 네비. 들어가보기는 했을지 카디에 묻지 말랬잖아 baby 저런 짝퉁이랑 no 다 말 그대로 없지 답도 여자 꼬시는데 만 인생 반쯤 말아버리고 와서 보니 없네 여자도 화면에라면 어떤 짓에 달됐나 말하기 싫지만 차내리쯤 개야 가서 놀아 보이지 제네를 flex 난 평소 한편 너네 10년이 내 올해 택 시간 그따구로 쓸 거면은 나한테 봐라 최저임금보단 더 줄게 맞아 진짜. 이 시간에도 난 모니터 up rockstar 때려도 나는 popstar Girls on the wall with some other man 난 굴어버렸어 그 자리에 네가 되는 줄 알아 again 사랑해 실부 앞에 I'm tryna navigate you right 걸렁이는 걸음 쉬는 줄은 like ooh, fuck with a realist like me baby ooh, I just wanna navigate you right ooh, or she walking with somebody else 할걸 끌어내는 skinny body probably come say 되게 follower도 잘못 없는데 되게 SoundCloud link by your way what else look at me I'm what you used to be girls on the wall with some other man 난 굴어버렸어 그 자리에 네가 되는 줄 알아 again 사랑해 실부 앞에 I'm tryna navigate you right 걸렁이는 걸음 쉬는 줄은 like ooh, fuck with a realist like me baby ooh, I just wanna navigate you right I just wanna navigate you right. 오늘 동심찾기 프로젝트에서 다룰 애니메이션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5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2013년 미국에 개봉을 하였으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창립 90주년을 기념한 영화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이며 가장 흥행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다들 어떠한 영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겨울왕국인데요. 저는 겨울왕국의 개봉 연도를 보고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꼈어요. 워낙 많은 인기를 끈 영화이기 때문인지 체감상 개봉한 지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명작, 눈의 여왕을 원안으로 한 작품으로 영감 정도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설정과 캐릭터의 유사성을 제외하면 눈의 여왕과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눈의 여왕의 모티브만 빌려온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의 평가와는 별개로 제작진들은 첫 공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작품이 엄연히 안데르센의 이야기인 눈의 여왕을 계승하는 작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작품적으로도 등장인물들의 복장이 안데르센의 살았던 19세기 북유럽풍이며 눈의 여왕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재배치한 장면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작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작중 주요 캐릭터들의 이름은 안데르센의 풀네임에서 가져와 지었는데요. 블루레이 VOD에 수록된 제작 영상에서 두 감독은 제작진들이 중요하게 다룬 것이 원작 눈의 여왕의 전개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관략화하면서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주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틴 벨 이디나 멘젤의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For years I've roamed these empty halls. Why have a ballroom with no balls? Finally they're opening up the gates. There'll be actual real live people. It'll be totally strange. But wow, am I so ready for this change?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usic, there'll be light.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ll be dancing through the night. Don't know if I'm elated or gassy, but I'm somewhere in that zon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 won't be alone. I can't wait to meet everyone. What if I meet the one? Tonight, imagine me gown and all, fetchingly draped against the wall, the picture of sophisticated grace. Ooh, I suddenly see him standing there, a beautiful stranger, tall and fair. I wanna stuff some chocolate in my face. But then we laugh and talk all evening, which is totally bizarre. Nothing like the life I've led so far.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there'll be magic, there'll be fun. Dream I'd find romance, but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at least I've got a chance. today. Cause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계속해서 눈의 여왕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작인 눈의 여왕의 요소가 구석구석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외출복을 입은 안나는 외양과 역할 면에서 원작의 겔다를 연상시키며 엘사는 안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 집을 떠나 눈의 성으로 들어가는 점 등의 요소에서 눈의 여왕뿐만 아니라 카이의 캐릭터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엘사의 마법이 안나의 머리와 심장을 맞추는 것은 원작에서 트롤의 거울 조각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꽂히는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거울 조각이 눈물로 녹아 눈에 박힌 거울 조각을 녹이는 결과를 만들었듯이 유사한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디즈니 작품이 그러하듯 이 작품 역시 남녀간의 사랑과 함께 가족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여타 디즈니 작품들과 다른 점은 가족애 중에서도 언니와 동생 간의 자매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즈니의 작품답게 중요한 장면 곳곳에서 뮤지컬 형식의 아름다운 노래들도 나오죠. 저는 좋아하는 영화에 원작이 존재한다면 그 영화를 꼭 챙겨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눈의 여왕을 소개해드린 후 꼭 챙겨볼까 합니다. 겨울왕국이 모티브로 한 영화라 분명 퀄리티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 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편집으로 인한 장면 사이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이는 후반부에서 대부분 나타나는데 엘사가 감옥을 탈출한 다음 안나가 궁에서 나와 크리스토프를 찾기 시작하고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건 전개에서 필요한 장면들의 부재와 편집으로 인한 구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흥행의 원인이 훌륭한 캐릭터 디자인과 아름다운 음악들, 여러 클리셰들을 따르지 않는 스토리 전개 등인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러닝타임을 고려해 편집한 장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런 문제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Not a footprint to be seen.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can't get to me at all.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Yeah. 결론적으로 겨울왕국은 201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부분이 부활했음을 전 세계 관객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작품입니다. 겨울왕국 1은 당시 역대 전 세계 애니메이션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겨울왕국 2는 그 타이틀을 계승하였으며 블루레이 판매량은 아바타를 넘는 등 미디어 믹스까지 휩쓸 듯 히트를 쳐서 현재 디즈니의 대표 효자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요. 흥행 요인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신드롬을 일으켰던 레릿고로 대표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스코어와 영상미, 화려한 애니메이션, 뻔하지 않은 서사와 전개, 매력적인 캐릭터 등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이 프랜차이즈의 간판 캐릭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엘사는 디즈니 프린세스 중 상당한 미형의 외양, 매력적인 능력, 특이한 캐릭터성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죠. 이렇게 캐릭터 화제성이 컸던 겨울왕국인 만큼 개봉 이후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프린세스 라인업에 엘사와 안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겨울왕국 단독 프랜차이즈만으로도 아직 판매 수입이 높기 때문인데요. 디즈니 프린세스는 개봉한 지 100년 된 백설공주부터 대개 4, 50년이 지난 클래식 작품 프린세스들의 캐릭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도입된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디즈니는 캐릭터의 상품화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로 영화는 장난감을 팔기 위한 광고 영상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요.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관심도가 떨어진 캐릭터들을 한 곳에 모아 디즈니 프린세스를 제작했다는 점이 정말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I'm getting rid of all my clothes I don't wear. I think I'm gonna cut my hair. Cause these days I don't feel like me. 라우브의 체인지. Take a break from alcohol. Probably won't last that long. But Lord knows I could use some sleep. Changes, they might drive you half insane. It's killing you to stay the same. It's all gonna work out. It's all gonna work out someday. Moments, living with your eyes half open. You've been thinking about these changes. It's all gonna work out. It's all gonna work out someday. I think I'm gonna take some pills to fix my brain. Cause I tried every other way. Some things you can't fix yourself. But insanity'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life ain't easy these days. No, life ain't easy these days. Change it. They might drive you half insane, but it's killing you to stay the same. It's all gonna work out. It's all gonna.디즈니 영화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스터 에그. 저도 처음 볼 때는 몰랐던 장면이지만 알고 보니 너무나 잘 보였던 이스터 에그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노래가 나오던 중 안나가 성문 밖을 나가는 장면에서 디즈니 전장 라푼젤의 주인공인 라푼젤과 플린라이더가 출연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두 작품이 같은 세계관이 아니냐는 루머가 존재합니다. 또 설정상 라푼젤과 엘사, 안나 자매가 모계 쪽으로 먼 친척이라는 루머도 존재하는데 이는 공식 설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팬 창작 루머입니다. 라푼젤 그 이야기 초반에 아렌델로 신혼여행을 가리라 라는 대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잠시 돌았지만 막상 라푼젤 본편과 그 이야기에서 아렌델에 관해 언급하는 대사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디즈니의 진심인 사람들은 세계관에도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창의적인 이야기 아닌 루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등장할 때마다 귀여운 이스터에그들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이씨 유카의 백투영. 가난은 가려져 끝에 우리 걸어가는 길은 정반대 추억은 서로 더 부여해 널 아프게 한 이유 날카로운 거리를 혼자 속으게 한다는 게 이 감정들을 숨기는 게 힘들 뿐이야 You were 21, you're 120 감정들은 나를 향해 쏘서 arrow 넌 어떻게 바랐니 I'm trouble 내 심장이 관역을 대신하게 놔둬 또 그냥 이상하게 나의 믿어 있고 장난 차로 걷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 그게 전부가 아니랬었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만 했어 이렇게 동심찾기 7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겨울왕국 시즌1이 무려 2014년에 개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로 벌써 8년 정도 지난 영화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니 새삼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겨울왕국을 보며 동심을 키워갔던 저희가 성인이 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니 오늘 소개해드린 겨울왕국 다들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는 그저 재미있게 보았던 애니메이션들의 탄생 비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니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UBS